은혜의 자리로 정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과 그 넉넉함과 그 생명과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또 지나고 이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chapter 6 verse 1 to 4.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chapter 6 verse 1 to 4.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신약성경의 241쪽을 펴시면 에베소서 6장이 나옵니다. 신약은 뒤에 있죠, 뒤에. 새 번역은 300페이지. 예. 새 번역은 300페이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성경 읽는 것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Obedience always needs action. 항상 이 순종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 땅 가운데 부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뭐 어머니는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의 그 아버지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억압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이들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아이들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모는 위에 있고 아이들은 내 발밑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서로 사랑과 섬김과 존경과 위로함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고 돕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배울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웁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하는 데 보냅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후회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적, 성적, 성적. 과연 그 성적이 여러분의 아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가정인데 이 부모가 보니까 그 아이가 미국은 이제 럭비, 미식축구라고 하죠. 미식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잘하기 때문에 아, 내 아이를 좀 전문 코치한테 한번 테스트를 받아서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코치에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그 부모에게 묻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슈퍼스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아들을 원하십니까? 코치가 물었던 것이 Do you want superstar or do you want the son? 당신이 훈련을 지금부터 가르쳐서 이 아이를 이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는 슈퍼스타가 되겠지만 당신은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함께하면 이 아이가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지만 그는 당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당신 결정하시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는 슈퍼스타보다 난 내 아들을 갖고 싶다 라고 해서 그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학교와 학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그 의미 이 마음들을 다독여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머리를 키우는 공간이고 결국 여러분을 버립니다. 그건 누구 잘못이죠?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렸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떠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넌 컸으니까 너는 뭐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시면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반드시 부모님께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물론 부모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형편이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미애한테도 물었지만 다윗의 나이가 미애와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부모가 다윗을 버려서 저기 들판에 혼자 보냈단 말이에요. 미애 나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외면했던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거예요, 왕.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내 부모는 자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것이 자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점이 안 나오는 소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성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우리 안에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소년 다윗의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마침 미애가 같은 나이라서 제가 미애를 얘기한 거지만 15, 16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 부모, 사실 아버지와 형제들이죠. 위로 일곱 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소년, 그 어린, 지금 치면 중학생 아닙니까? 중학생 나이에 그 아이가 사생하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외면했고 어쩌면 이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이 가정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아이를 어렵게 하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멀리 떼어놨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충분히 상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날 사랑하지 않고 우리 형들도 다 나를 미워하고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아이는 그 외딴 들판에 홀로 뚝 떨어졌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지켜내고 아버지의 소유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승혜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태연이가 정말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지혜와 미애가 그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사랑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때문에 혹은 조건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아빠나 엄마나 엄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거야.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 안에 그 어떤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물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명령입니다. 아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도요?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도요? 성경에서 그 어린 다윗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거기서 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배워야 합니다. 정말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태연아,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준비하세요. 꼭꼭 준비해야 돼. 비싼 뭐 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감사합니다. 뭐 편지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꼭 준비해야 돼. 저 동생들이 있으니까 막내 동생 시키면 되잖아. 얼마 좋니? 딱 시켜가지고 네가 한 것처럼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꼭 준비하세요. 같이 네가 뻘쭘하면 동생 시키면 돼. 내 아이디어를 준 거야 지금. 자 지혜, 아빠 엄마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좀 해야 돼. 승혜, 아빠 엄마를 위해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예. 우리 미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오늘 같이 준비했지만 교회에서 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 또 어버이날입니다. 꼭 우리 미애가 얼마나 멋지게 준비했는지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내가 미애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물어볼 거야. 내가 내가 물어볼 겁니다. 내가 꼭 내가 목요일날 셀 모임 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미애 없이 아니 미애가 이 능력 있는 아이니까 이거 오늘 다 미애가 기획한 거야. 기획. 미애가 우리 오늘도 영화 감독이 돼서 잘했던 거야.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내가 얘기 안 하죠. 요즘 우리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리셋 이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알아가게 될까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두 가지 어떤 제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조금 놓치신 것이 있다라면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 무신론이 뭐죠? 무신론이 뭡니까? 무신론은 신은 없다 라고 믿는 것이 무신론이죠. 그러면 유신론은 뭘까요? 그렇지.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Sister, I feel this word is difficult. How to pronounce it? Atheism. Tell one. Theism. Okay. What is atheism? Maybe I believe there is no God. But theism, I believe there is God.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나님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섬기는 뭐 부처님이나 이슬람교가 섬기고 있는 뭐 알라든지 아무튼 신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무튼 신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신은 없어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승혜야, 신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 1 said,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만드셨어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종교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것은 과학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Does God really exist? 하나님 정말 존재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질문이죠. 신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이 있다면 우리는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People come and have two questions about God. Not even though with Jesus. 꼭 예수님 꼭 그것만이 아니더랄지라도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빅뱅 이론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140억 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짠 하고 생겼어 라는 것입니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이는 보통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자들의 논리로 비춰보면 최소한 140억 년 전에는 계셨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 뭐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140억 년 전에 갑자기 뭔가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 뭐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이제. 근데 이 viewpoint of God, 이 신을 바라보고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이 없어 라는 거나 atheism or 신이 있다 라고 하는 theism. 이것은 과학과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나에게 증명해 주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그럼 난 하나님을 이제부터 안 믿을게. 한번 증명해줘.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내가 믿어볼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나는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면 그럼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게. 어느 쪽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음과 없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은 과학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종교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죠? This is viewpoint. 그냥, 이거는 그냥 세계관입니다. World viewpoint.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점을 보러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라도 있어야 뭐 점을 치어서 뭘 맞추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신은 없어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주팔자 운명을 따라서 점을 보러 가지만 아 나는 신은 없다라고 믿어요. 그거 사실 웃긴 얘기인 거죠. 이제 신이 없다라면 너의 운명을 네가 개척해야죠. 신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학입니까 종교입니까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냥 관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의 그 깊은 속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합니다. 아멘. 과학으로 나에게 증명해봐라고 하지만 제 생각 속에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 과학조차도 만들어내시고 과학의 모든 수많은 원리가 그분에게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니까. 천 원짜리 들고는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학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조금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천 원짜리 하나 들고 왔다고 자동차 사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과학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밝혀내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광대하시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끝도 사람이 가보질 못했는데 일단 우주의 끝을 가보신 뒤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애티즘,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인데 무신론에게도 그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무신론은요, material with time with extends so became everything appeared. 무신론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오랜 시간, 시간 좀 오래 걸려야 됩니다. 1년, 2년 가지면 안 되고요. 보통 뭐 억 년, 뭐 몇 억 년, 뭐 몇십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가 우연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뭔가 어떻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긴 시간 속에서 우연히 어떻게 되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무신론은 저렇게 설명합니다. This is atheism. 그러니까 그런데요, 유신론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 God has purpose, so we can be.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믿는 것이 유신론입니다. 최소한 제 상식 안에서는 시간에 오래 걸렸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우연히 내가 막 생기게 되었다라고 믿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무신론을 택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우연히 짠 해서 내가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맹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의 자유이시지만 저는 그렇다는 말이죠. Atheism need accident. But theism need his purpose. 그래서 이 무신론은 어떤 우연이 필요한 것이지만 유신론은 하나님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신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아름다운 아주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 라고 할 때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하고요 그냥 우연히 태어났어 이거하고는 저는 조금 이게 비교가 너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 아무튼 사람들은 이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Prove your faith. 그러니까 너 신앙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하면 믿어볼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의 신, 힌두교의 신, 도교의 신, 이슬람의 신,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또 기독교의 신이 되겠죠. 저는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입니다. How we know God?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뭐 불교나 도교와 같은 동양 철학, 특별히 동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아주 고행을 하고 아주 정말 갈고 닦고 수행을 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막 아침에 막 폭포수를 맞고 날마다 정결하게 몸을 씻고 그렇게 막 30년, 50년 돌을 닦으면 오늘 갑자기 짠 하고 돌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그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동양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뭐 예를 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좀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가면서 그 신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선도 베풀어 보기도 하고 열심히 고행의 길을 겪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열심히 막 쉽게 말하면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면서 그들 나름의 거룩함을 막 쫓아가면 언젠가 신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은 소통하지 않는 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고행을 하고 얼마나 내가 자선을 베풀어야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이 그렇게 알게 되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요. 누군가는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코끼리는 무슨 염소털같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코끼리는 쥐꼬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신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God, who does not communicate like Buddhism or Taoism, but God who communicates is Christianity. So, 만약 유신론이라고 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은 두 종류가 있는데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혹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라고 할 때 There is no God or there is God. 신이 없다라는 쪽과 신이 있다라는 쪽이 있는데 신이 없다라는 쪽에서는 material and time and accident so everything that exists including human being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게 신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신이 있다라는 쪽에서는 No communication 때는 사람이 뭔가 he have to endure and suffering, he have to spend money, he have to meditation, he have to give his all effort, whole life. 그의 전생을 통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명상을 하든지, 돈을 바치든지, 뭐 고통을 견뎌내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인도의 얘기를 조금 듣다 보면 뭐 이 쇠 방석 위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신을 만나겠다라든지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3m짜리 탑을 쌓아서 그 탑 위에 올라가서 평생 거기서 똥오줌 싸면서 가만히 살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난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이 가시 방석 위에 안 앉아도 되고요. 그 탑에 안 올라가도 괜찮고요. 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 give tex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소통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 나도 그분에게 다가가고. 아멘. So we have relationship.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동양 철학과 같은 관점 안에서 이해하는 신에 대한 방식은 신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궁극의 진리. 뭔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아무튼 뭐 위대한 것. 그래서 사람이 전생애를 바쳐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왜 기독교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목할까요? Why we focus on that people? We are different country, we are different nation, different people. But why? 우리는 그들과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주목할까요? 왜 주목하겠습니까? 예. 소망사님 왜요? 아, 그렇겠죠. Because God came to them first.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 진짜 이상해. 너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종교잖아. 그걸 넌 한국 사람인데 왜 그 종교를 왜 믿어? 넌 한국 사람이니까 뭐 불교를 믿든지 이런 종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God stepped into the world, especially that people.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셨는데 먼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But why? 그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셨을까요? 그들이 가장 작은 나라. 아, 그들이 약한 민족. Yes, one of the reasons they are very small, the weak. 그들이 가장 작고 약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장 작고 약한 그들을 통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God wants to make them the priest nation.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It means protect my word. Proclaim my word.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지켜내고 이 세상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실 나라라고 부르기에도 참 작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입니다. Bible, Word of God. 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켜내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지금이 2017년인데요. 모세가 언제쯤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모세가 언제쯤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Moses had written the Genesis, but when? 자, 1번, 1000년 전, 2번, 2000년 전, 3번, 3000년 전, 4번, 뭐 4000년 전, 1, 2, 3, 4번 중에 답 하나 있습니다. 몇 번 할까요? 1,000, 2,000, 3,000, 4,000 years ago. 자, 몇 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1번, 1000년 전에 썼다, 모세가. 와, 아니, 손 안 드시네요. 자, 2000년 전에 모세가 썼다. 2000년 전, 그럼 위에 2000년 전? 오케이, 자, 3000년 전에 모세가 썼다. 자, 그러면 4000년 전에 모세가 썼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자, 정답은 없다. 아, 왜 없냐면, 왜 없냐면, 왜 없냐면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래요. 3000년도 아니고 4000년도 아니고요. 대략 3600년 전에 썼습니다. 대략 한 36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약 한 3600년. 그러니까 BC 기준으로 한 1500년 전인 거죠. 36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3600년 전. 아니,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나 참 궁금해. 3600년 전에 지구 역사가 뭐가 있죠? 물론, 그때도 뭐 고대 이집트 왕국이나 뭐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셨던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던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인 거죠. 자, 그러면 짧은 거 얘기해 봅시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몇 년 전쯤 될까요? 요건 맞추기 쉽겠죠, 요거는. 자, 힌트. 1000년 이상 2000년보다 짧습니다. 1000년은 넘고 2000년까지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년쯤 될까요? 기록한 것이. 1600년 아니면 좀 더 오래됩니다. 1700년 좀 더 오래갑니다. 1900년. 요한계시록은 약 1900년 전입니다. 왜? 요한이 약, 지금이 2017년이죠? 근데 약 한 뭐 100년, 뭐 그 당시쯤, 지금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막 100년 이후쯤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0에서 1900 딱 빼면 되겠죠? 100년 빼면 1900 남으니까. 그러니까 한 1900년 이상쯤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나라에서 1900년 전에 뭐 했습니까?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약 3600년 전이고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도 약 1900년 전에 기록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물론 그냥 기록,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모세 이전의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오래됐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뭐 이런저런 역사들의 기록은 있거든요, 기록으로는. 그런데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이 시간이. 세상의 창조와 창조 이전의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자, 신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오늘 눈 딱 떴는데 오, 내 딸이 미인 거야 이런 겁니다. 이제 눈 딱 떴는데 오, 승희가 내 딸이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뚝 떴는데 오, 태연이가 내 아들이었어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연 그게 무신론이라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이 없다라고 믿기 위해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과학이 우연입니까? 과학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신이 없으면 과학이지 이건 이게 잘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신론은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뭔가 우연히 짠 나타나는 게 무신론입니다. 근데 유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 그게 유신론인 거죠. 저는 신이 있음을 믿는데 내가 믿는 신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소통하는 신으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멋진 여행을 떠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은 가장 약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지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멋졌던 일은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을 반드시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가장 멋진 일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이 1년, 2년이 아니라 몇천 년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니까요. 조금씩 그 기록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누군가가 야, 나 길 가다가 10,000원 주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바퀴 돌고 나면 야, 너 어제 100만 원 주웠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뭐 과장도 하고 뻥도 되고 해서요. 야, 난 10,000원 주었다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네 어제 100만 원 주었다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말을 해도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막 돼버리는데 성경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 때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은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냐면 예를 들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 붓을 들고 그 붓으로 하나님 이름 한 글자만 딱 쓰고 이 붓을 없애버려서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걸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10번 나왔으면 10번 목욕하고 10번 옷 갈아입고 붓 10대를 썼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복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Somebody said I believe there is no God, but somebody said I believe God, but I think which one is more difficult. There is no God is much difficult to believe.' Why? Because atheism is this material and the time and extent. So you can be, it's very difficult to believe. We believe there is a God. There is one God. And our God communicates with us. So he gave to me the word of God, and we can enter his glory. We can worship him. We can pray to him. Communication.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신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한번 되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친구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 과학으로 증명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과학으로 증명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들을 들어본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있다 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 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소통한다 아니면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통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He came into me.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Bible is for you. 성경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